내게 스며들어 온 너 시린 바람처럼 가슴 한 구석에 머물러 한참을 머뭇거리다 한마디 없이 미련만 남겨두고서 다시 또 사라져 지난 밤 스쳐간 꿈처럼 기억을 계속 되뇌어 봐도 아직도 그대를 찾아 두 번 다시 내게로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라서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릴 것만 같아 흔한 인사처럼 지켜지지 않을 약속 그런 말도 없이 굳이 나를 떠나야 했나 지난 밤 스쳐간 꿈처럼 난 아직도 그대를 찾아 두 번 다시 내게로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라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릴 것만 같아 차가워진 바람에 흩날린 저 낙엽 속에 내 맘 싫어서 그대 곁으로 보내보면 언젠가 그대 내게로 돌아와줄까 금세 다시 사라져도 지난 밤 스쳐간 꿈처럼 아무리 그댈 기억해봐도 난 아직도 헤매고 있어 두 번 다시 내 곁에 내 귓가에 들릴 수 없는 그 목소리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릴 것만 같아